HUBS 한양인 세계 일주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날짜나 요일의 의미도 있지만 해나 날씨의 의미도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날 일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계 곳곳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 알아보는 한양인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내 덥거나 1년 내내 춥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쨍쨍하게 해만 뜨거나 우중충한 구름만 끼거나 보슬보슬 비만 내리는 나라도 존재하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곳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후에 속해 있으며 어떤 생활 방식을 지니고 사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양인 세계 일주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약 3분의 1이 바로 아마존에서 생산되죠. 이번에는 아마존보다는 덜 더운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축제 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휴양지로 유명하죠. 저도 가족들과 함께 태국에 가서 사원을 구경하고 수영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태국에서는 4월마다 물축제가 열리는데 이 날이 바로 새해라고 합니다. 과연 태국은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을까요? 태국은 열대 계절풍 기후라고도 불리는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합니다. 열대 몬순 기후는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의 사이에 있는 기후인데요. 건기가 존재하기는 하나 열대 사바나 기후처럼 비가 아예 안 내리지는 않고 조금씩 내리기는 하죠. 또 사바나 기후의 우기가 3에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 몬순 기후의 우기는 대략 5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즉 4월부터 10월까지 장마철인 셈이죠. 열대 몬순 기후는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AM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A는 열대 기후를 의미하고 M은 몬순 계절풍을 의미합니다. 바로 열대 몬순 기후는 계절풍에 의해 생기는 거죠. 계절풍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바다 앞에 높은 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름에는 육지와 바다 간 온도 차이로 인해 바다에서 육지로 습기가 많은 해풍이 불고요.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건조한 육풍이 붑니다. 여름에 해풍이 육지로 불어가 높은 산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 바다와 산 사이에 지형성 강우가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겨울에는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오게 되죠. 또 열대 몬순 기후의 특징 중 하나로는 열대 우림이 나타나는 건데요. 흔히 열대 우림은 열대 우림 기후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열대 우림은 열대 몬순 기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대 몬순 기후의 나무들은 그나마 건기 때 강한 햇빛을 받기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의 나무들보다 더 튼튼하죠. 열대 몬순 기후는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적합한 기후가 아닌 열대 기후임에도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밀집한 지구인데요. 많은 비 때문에 대부분의 무기질이 흙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토지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나 이주노동자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단일 경작을 하는 기업적 농업 경영인 플랜테이션이 많이 퍼졌죠. 지금부터는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진 태국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은 연평균 간수량이 많고 짧은 건기가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후의 여러 나라에서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돼가는 시기에 특별한 축제를 열곤 하죠. 바로 물을 이용한 축제인데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서로 물을 뿌리면서 더위도 식히고 소원도 빌어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열대 몬순 기후인 동남아시아에서의 물축제는 대표적으로 태국의 송크란 축제와 미얀마의 띵잔 물축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송크란 축제에 대해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와디 피마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바로 태국어로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태국의 송크란 축제는 태국의 설날인 송크란을 기념하여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후아힌 거리에서 열리는데요. 과거의 불행을 씻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던 태국 불교의 새해 행사에서 유래했죠. 송크란 축제는 향을 넣은 물과 기름을 손에 부으며 건강과 소원 성취를 빌던 행사에서 시작했고요. 그 행사가 점차 거리로 뻗어나가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즐기는 대규모 축제로 발전해 태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현재 축제가 열리는 초기에는 조용하게 물을 뿌려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물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격렬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송크란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4월 중순만 되면 태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물총과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들고 나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물축제를 즐기는데요. 특히 카오산 로드는 축제 기간에 다양한 퍼레이드와 공연이 열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현지인과 여행자들로 북적이죠. 여러분들도 태국에 가서 시원하게 물축제를 즐기고 소원도 빌고 오시는 건 어떤가요? 만약 정말로 가게 되면 여벌 옷과 카메라, 휴대폰 방수팩을 준비하시고 소매치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열대 몬순 기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열대 몬순 기후를 이용한 농사법인 플랜테이션을 기억하시나요? 현재까지도 플랜테이션으로 인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랜테이션에서는 저임금 혹은 강제 노동력에 의존해 마진을 높이는데요. 또 플랜테이션으로 재배되는 작물들은 대부분 극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플랜테이션의 단일 재배 특성상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과 흉작에 취약하죠.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플랜테이션 농업에 엮여 생활을 의존하는 현지인들은 더 크게 피해를 입고요. 더 심해지면 아예 국가의 경제 자체가 해당 농업의 상태에 좌지우지되는 식민지 수준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플랜테이션은 아동노동과 같은 노동 착취 및 인권 문제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토지 황폐화나 단일종 경작에 따른 생물 다양성 문제,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파괴 문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파뮤 플랜테이션, 미취학 아동 노동력 착취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플랜테이션 산업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운동가들은 이에 반발해 공정무역 등 이익 재분배나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죠. 지금까지 열대 몬순기후와 태국의 송크란 축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기후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